이란 생각으로 울지 마. 그건 너의 작은 착각일 뿐이야. 가면 어딜 가니 좁은 이 하늘나라 한동안 둘이 서로 멀리 있는 걸 텐데 웃으며 언제나 별빛처럼 너는 반짝이.